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3월 30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. 전원회의에는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. 전원회의는 조직 문제를 보았습니다. 회의에서는 리명길 위원장을 사업성 관계로 소환하고 김창엽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했습니다.